사람이 본데 시장 땅거미 가지는데 너는 지금 어디서 외로해 내 곁에 오지를 않니 시장 보고 싶은 이 마음 시장 너는 알고 있잖니 그날의 오해는 버리고 내 곁에 돌아와 주렴 수잔 난 너를 사랑해 후회 없이 난 너를 사랑해 너는 지금 어디서 외로해 내 곁에 오지를 않니 내 곁에 오지를 않니